뉴스. 에이디 테크놀로지에서 2023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오늘 오후 1시부터이며 상담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장소는 HIT관 1층 양민용 커리어 라운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 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회 건강노화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11월 20일 월요일 9시부터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포럼에는 WHO 본부 및 지역사무소와 국내외 건강노화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 시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연구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에서 또래상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또래상담은 최대 5회기에 한 회기당 30분에서 50분 사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전날 9시 10분쯤 잠실역을 순찰하던 역무원들이 잠실역 노숙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노숙인이 역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노숙인을 제지했습니다. 한편 12일 X와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해 싸움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잠실에 자주 가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8월 쿠퍼 부부가 사망한 원인이 살충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5년 만에 이뤄진 청문회에서 검시관 제임스 애들리 박사는 부부가 염화메틸렌이 들어간 살충제에서 나온 증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의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살충제는 희석을 위해 디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한편 디클로로메탄은 국내 빈대 방역에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의 올해 구매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매달 3.9%에서 13.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매 단가는 9월을 제외한 대부분에 달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금액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장바구니 사이즈가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비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